보이지 않던 내 맘에 네가 다가와. Because I love you boy, 내 곁으로 다가와요. Because I need you boy, 꿈에서도 Because I need you.